마음을 모두 보였어. 커피 한잔 하면 어때요? 이런 내가 나도 놀랐어. 사랑에 미치면 다 그런가 봐. 내 눈에는 너만 보였어. 당신도 내게 무척 관심 있잖아. 내 감정 승리치는 보였어.